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뜻을 우리 함께 좀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 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는 민족에 속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어도 조금 단순하고 또 견문도 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시대가 되고 이 각종 인터넷 미디어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그 활로를 활짝 열어놓은 지금, 그리고 오랜 그 교육열의 세월을 거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또 역사상 가장 말을 잘하게 된 세월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제가 아주 감탄을 해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아, 너는 너무 말이 앞서. 저 사람은 항상 말이 커. 실천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말을 하질 말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 말로는 못 당해. 근데 그 아내도 말을 못하는 것 같진 않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런 얘기일까요? 말보다는 실천? 뭔가 결과를 내지 못하려거든?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아무 상관없다? 소설가와 소설은 상관이 없다? 법의 의도와 법의 집행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생각과 표현되는 말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의 결과도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그 말의 집행력, 즉 그 말의 신실함, 말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말에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네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의 구속력입니다. 그 약속, 그 희망, 그 의지, 그 사랑에 구속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 자체는 아직 결과를 모릅니다. 그리고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구속력이 담길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할 때도 구속력 있는 예약이냐, 그냥 쉽게 취소할 수 있는 예약이냐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말은 진실성이 담겨 있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결론을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느껴집니까? 그냥 말뿐이지만 진실성과 구속력을 담보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 진실성이 느껴집니까? 자기 존재를 건 이야기는 느껴지지요. 대부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말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걸 말씀의 절대성이라 부릅니다. 그냥 말씀뿐인거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결과를 보지 않고도 우리 안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이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속력이 담겨진 말이라면 결과를 묻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가지 능력을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경우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진실하다면 결과가 그릇되고 잘못될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실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말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는 그 말에 절박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가? 시급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가? 명분을 갖췄는가? 논리가 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친 아는 누구예요? 엄마 친구 아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훌륭하다, 부럽다?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아닌데 뭐 얼마나 훌륭하면 뭐 하냐고요. 예? 하버드 대학 장학금을 다 따먹었으면 뭐 하냐고요. 어차피 내 자식이 아닌 거래요. 아무리 훌륭한 얘기, 명분이 있는 생각, 논리를 갖춘 생각. 그러나 우리에게 절박하지 않은 얘기는 그냥 퍼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퍼온 이야기가 싫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 말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의 실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익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실효성 없는 얘기란 대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boys be ambitious, 뭐 너의 한계를 극복하라, 뭐 너의 인생의 시간을 붙잡아라, 온갖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대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과 한계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냥 떠다니는 찌라시 같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왜 공약을 텅 빈 약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대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넷째는 말의 목적성입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참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가? 네. 얘기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꼭 말끝마다 내가 사겠다. 내가 살게. 밥 먹으러 가. 그런데 종종 그 말에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끝까지 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해서 밥 먹으러 가보면 끝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는 경우도 있고 오늘만 좀 네가 살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오늘따라 차에 지갑을 넣고 왔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속력이 조금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절박성이 떨어지는 얘기도 있어요.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고 내가 사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도 배가 안 고파. 또 한가하지도 않아. 절박성이 떨어지는 초대죠. 그 다음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아 지금은 저녁이 늦었어요. 모두 집에 가서 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굳이 가서 밥 먹으러 가자는 것이 하나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끝으로 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싸고 맛있는 좋은 뷔페가 있는데 내가 오늘 마음껏 쏘겠다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해물도 엄청 많아서 무슨 랍스터, 킹크랩 다 있으니까 가서 내가 마음 놓고 사겠다고.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전부 다 보니까 당뇨, 고지혈, 고혈압 증세가 있어가지고 다이어트하고 채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거 한번 초대받았다가 이제 약을 두 배로 올려야 되게 생겼어. 이게 목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좋은 명분의 말의 성찬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명분과 논리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명분과 논리만 갖춘다면 노벨상인들 수상하지 못하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분열을 낳고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의 참화를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런 진실성이, 그런 진정한 절박함이, 그리고 그 대상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실효성이, 그리고 해피엔딩에 대한 분명한 설계, 그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멋진 말들이 분열과 그리고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살펴보면 분노와 증오심이라는 죄가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내 안에서 머물면서 이 목적 없는, 능력 없는 말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심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요?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당화시켜요? 내 자신이 정당화시킵니다. 왜 분노와 증오심을 정당화시킵니까? 자기 연민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내가 가엾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집착하는 그 생각들이 분노와 증오심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죄의 생각 속에서 말은 그 하수인이 되고, 그래서 살리지 못하는 말을 낳고 능력이 없는 말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구속력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라워. 이 말씀은 그냥 한 문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꿰뚫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성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성이, 그 말씀의 구속력이 담겨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겠다고, 그리고 내게서 죄를 분리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빈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에이,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아니, 결과로 입증해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래 I know, 내가 너를 믿고 나의 약속을 지키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한 말씀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 깊은 곳이라거라. 그래요. 다 좋은 얘기죠. 내가 낮은 곳에도 한번 던지고요.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깊은 곳에도 한번 던져볼게요. 아, 다음 주쯤 시간 나면 제가 깊은 곳에 한번 가서 던져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인생의 일생일대에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거기에서 그의 인생의 모멘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변곡점마다 가슴 아프도록 폐부를 찔렀습니다. 길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파도가 삼킬 것처럼 널름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칼처럼 예리하게 가장 중심 깊은 곳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효성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 그 하나님의 초기값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빈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왕궁에 허언은 없어요. 좁은 길인 것 같았는데 결과는 항상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항아리 장사가 돈을 벌면 우산 장사가 망하는 그런 상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와 내가 자존심 대결을 하는 시속게임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입니다. 가족에서도요, 누구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하면 그 가정은 해피엔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해피엔딩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길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길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의심입니다. 의심은 말씀의 길에 가장 걸림돌이에요. 여러분에게 금방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아니, 검증도 없이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검증할 수 있던가요? 비행기를 타면서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하리라는 통계적인 확률로 의해 누가 나에게 보증을 해주던가요? 선교사님들이 에어 케냐를 타고 케냐에서 나이로비에서 이제 야운데 카메룬까지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에서 구멍이 나가지고요, 연료가 이렇게 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에어 케냐. 한 번쯤 재고해 보세요. 케냐를, 에어 케냐가 걸리거든, 싸더라도. 그래서 직원에게 얘기했답니다. 저거 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타라 그러더래요. 물은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한데. 타라고 하는데 다 타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타고 앉아있었더니 한참 있다가 내리라 그러더래요. 연료가 샌다고. 승객보다도 늦게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타죠? 전에는 루프트한자 조종사가 문 닫아놓고 그냥 추락을 시켰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증이란 내가 내 자신을 걸 수 있느냐 판단하고 결단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냥 의심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면 검증 자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결혼 서약을 합니다. 어떻게 알지요? 그 서약에 자기를 걸고 나아갈 때 사랑은 열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나아가지도 않으려는 거예요. 뒤돌아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보증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를 걸고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의심하는 사람과 멍에를 메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의 진실성과 구속력에 자신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 그들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충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자꾸 걸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를 대립각에다 놓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여서, 교회가 이랬더라면, 교회가 그렇더라면, 그리스도인이 어땠더라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씁니다. 하나는 천국, 예, 히멜라이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 독일어로 써놨죠. 쾨익스헤샤프트 것에서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적인 지배라는 것은 왕의 생각과 말이 실제로 권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왕의 생각이 집행능력을 가진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허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를 못해요 라고 탄식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향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의 지배가 필요한 것을 보니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불순종과 이기심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어떻게 그곳이 이상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은 가정이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가족들이 다 말이 필요 없게 자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목표를 주고 방향성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그런 원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건은 그렇다면 말씀이 있느냐가 문제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통용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외교적인 분쟁 가운데 있고 또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답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현안 문제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조국 한국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의롭고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고,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 한 구성원 한 구성원에게 절박하고 필요하고 시급한 진짜 굿 뉴스, 그들에게 비전과 삶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몸된 교회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보장도 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처럼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변함없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 약속만으로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약속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며 내가 속히오리라는 약속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갑바도키아에서 카타곰에서 성도들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로워도 버리지 않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주시며 또 저희와 동행하시며 또 그 말씀에 해피엔딩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려움의 시절을 지나면서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지키사 늘 보호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신 교회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2017년은 저희가 나그네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해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붙듭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우리 한마음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구조선된 교회입니다. 새 성전 시대를 맞아서 유럽의 중심 프랑크푸르트의 생명나무 같은 구조선된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예배, 생명의 복음입니다. 1500 예배자를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한국 교민들의 10분의 1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이해관계입니다. 이 약속 위에 서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도 1500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서 생명예배 또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훈련 14년째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들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게 하여 주옵소서. 대륙선교의 전진기지입니다. 대륙선교의 전진기지로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외로워서 모이고 서로 장례 치려주기 위해서 모이고 자식들 문제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고 혼자 밥 먹기 심심해서 같이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끼리끼리의 집단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과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미셔널 처치에 우리가 모델링을 계속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 목회자들을 힘있게 하고 또 선교회 일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 재복음화의 초석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복음의 진원지였던 이 유럽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유럽의 영적 재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복지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경제의 수준을 도달하면서 말씀에 대한 절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나 아니면 요가 명상이나 큰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약 환자들에게 안전한 주사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게 느껴버렸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평화의 위기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독일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난민을 맞으면서 기부한 기부액수가 70억 유로입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그들이 그런 각성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럽 재복음화에 우리의 교회와 다음 세대가 한 모퉁이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뜯어고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본질 앞에 다시 회복하여 돌아서도록 우리가 피드백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에 충실하게 달려나가십시다. 세상에 말만 앞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현실과 삶의 과제는 도외시한 채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종교 집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온 세상에 알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치를 심어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세월 저와 우리 목회자 그룹은 전신적으로 헌신해 왔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양육받게 하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비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자기의 생업을 섬기면서 혼자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역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일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동네에서 잔치한다고 모여도 방이 붙더라고요. 슈펜데 하실 분들, 예, 후원하실 분들, 찬조할 분들, 음식 가져올 분들, 그 다음에 어거나이즈 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 적으면 빼곡히 찹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헤어지면 그만인 축제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 돌아보니 우리가 드린 예물들, 예산들 허투루 쓰인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재직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관망하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마음을 드리고 참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과 결단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면서, 사역자로 살면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마음에 품는 말씀 하나하나가 진실하고 구속력 있는 말씀, 절박한 말씀,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말씀, 그리고 해피엔딩의 목적의 온전한 설계를 갖춘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진실된 말씀 안에 살게 되기를, 우리가 이 땅의 보증수표가 되기를 하나님 다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일에 우리가 의심하고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에 필요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를 믿고 하나님 몰아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결단하면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속력 있는 말씀, 절박한 말씀, 오 하나님, 실효성 있는 말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교두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유럽 속에서 하나님 낙원에 된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복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우리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값주고 사신 생명,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구원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하겠습니다.